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단체 기관들이 최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집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소저와 꽁고통신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관계촉진협회도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민의 한평생을 소개하는 글들을 실었습니다.